제1군 조선민주여성동맹 대표단 단장인 남주현 중앙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회견했습니다. 회견에서 그는 조선민주여성동맹 제6차 대회는 위대한 당을 따라 주체혁명위협의 최후 승리를 향하여 더욱 힘차게 투쟁해 나갈 조선여성들의 불굴의 의지와 혁명적 기상을 과시한 충정의 대회였다고 하면서 주체적 여성운동의 시원을 열어놓으시고 영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마련해주신 김일성 대원수님과 김종일 대원수님의 업적은 천만년 세월이 흘러도 길이 빛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조선여성운동은 또 한 분의 절세의 위인이신 경의하는 김종은 원수님을 모시어 자기 발전의 최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는 제1동포 여성들은 경의하는 김종은 원수님의 용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